빛이야. 어디부터 어둠은 끝이야. 회색 끈이방기 색깔이 찾은 dream. 이 모습이 life's a story야. 거울 속의 세상 have you ever ever ever done. 너도 함께 데려갈게 잠깐 눈을 감아봐. It's just like yeah, 살이 막아 내 손을 잡아봐. Dive in the new world 지켜줄 테니까. Mirror mirror on the wall 이제 문을 열어줘. 붉은 대